반짝인 불빛 시린거리는 첫눈을 기다려 조금씩 더 조금씩 번져가는 기쁨 속에 울던 아이도 잠이 드는 밤 얼어붙은 저 나뭇가지 위로 한 송이 또 한 송이 내려왔는 눈꽃송이 그 아래 우리 둘 두 손 가만히 꼭 잡고 소원을 빌어봐요 이루어지기를